찡찡한 맑은 날 또 싸워 이젠 더는 참지 못해 지겨워 결국 네 손을 부딪혀 돌아서나 하는 마음을 천천히 걸어 조금씩 주변을 서성거려 뷔페는 있는지 없이 벌써 집으로 돌아간 너 너와 같이 맞췄던 내 폰을 들어 네게 전화를 걸어 진짜 끝이야 너도 다른 남자 지 않아.